네.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들 또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면은 저희들 함께 마가복음 14장 3절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펼치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냄새가 있습니까? 네, 웬만한 물건들은 다 이제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것을 냄새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을 다 냄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냄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좋은 냄새를 보고 향기라 하고 좋지 않은 냄새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악취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사람들 보면 사람들에게도 이제 냄새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냄새가 있어요? 향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향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민족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마늘 혹은 김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인데 혹시 그럼 인도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있어요? 네, 카레 냄새가 있습니다. 백인들도 백인들의 냄새가 있습니다. 다 보면 냄새가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냄새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 민족들은 밖에 나가도 우리는 냄새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맡기는 어떤 냄새가 있어요? 네, 김치 혹은 이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치가 그렇게 역한 냄새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덴마크에 있을 때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외국에 있으면 김치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숙사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 기숙사인데 제가 그 김치를 우리 그 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튿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그 김치를 다른 데다 놨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난다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는데 너무 같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딱 봤을 때에 이제 냄새를 맡았을 때에 냄새가 아주 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사람의 몸에만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품성에도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아주 품성에 이제 향기가 납니다. 좋은 사람들. 근데 어떤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품성에 어떤 냄새가 나요? 네, 반대로 이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기에 관해서 이 냄새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성경절을 찾다가 이제 우리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14장에 보시면 이제 3절부터 9절의 이야기인데 3절부터 9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혹시 아시는 이야기인데 네. 그 한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 즉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보면 다 각자의 기자의 관점으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함께 3절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이 베다니 나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나병 환자에서 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른 성경절을 다른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분은 마태복음 혹은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분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즉 바리새인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아난 누구 나올까요? 네, 나사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예수님 한쪽에는 나병 환자에서 나온 시몬이 나오고 한쪽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라고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되었던 시몬의 잔치에 이제 초청받아서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즉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하고 알려주었고 또 다른 이 지금 장면에서도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는 눈물에 개워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눈물에 개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8절 보시면은 마리아는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면은 바로 가지고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가지고는 그 3절에 보시면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어요. 매우 값진 향유를 네.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네. 먼저 한 것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의 그 발에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화를 냈다라고 했어요. 화를 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보시면은 이 향유를 얼마에 팔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300데나리온은 지금의 한 얼마의 값에 해당할까요? 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하루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은 얼마였을까요? 거의 1년치였잖아요. 그 쉬는 날을 빼우면은 1년치였습니다.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부유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자기 1년치의 값어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네, 비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예비하여서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 그를 이제 견책하고 5절에 보시면 그것을 팔아서 누구를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했어요. 네, 가난한 자들을 주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런 것을 더 허비하지 않고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이런 변명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다 이제 입체적으로 볼 때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네, 판사로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줄 생각 대신에 자기가 그것을 더 챙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7절에 보시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뭐라 했습니까? 네,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을 보시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무엇을 준비한다 했어요. 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관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몰약과 향유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네, 마리아도 있었고 그 전에 누구였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리아 빼고 이제 누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를 빼고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온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생전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 돌아가신 후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미리 전에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입 맞춘 사람 두 사람 장면에 두 번 나오는데 첫째는 바로 한 사람 바로 이제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면서 그 발에다 부으면서 눈물로 자기 머리결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을 예수님의 발에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또 한 장면이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 나옵니까? 네, 바로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 여인이 바로 네 발에다 이제 입 맞추고 한 사람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예수님을 잡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입 맞춘 자가 바로 예수라라고 하면서 입 맞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름 부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기름을 부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 혹은 메시아 혹은 왕이 나오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기름을 부는 장면에서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향유 즉 향기와 항상 연결된 항상이라기보다도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되는데 선자 글을 보니까 아주 이제 잘 묘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기서 보시면은 그 향유 억합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깨뜨렸어요? 네, 예수님 위해서 깨뜨리고 그때는 누구도 없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깨뜨리니까 무슨 회장이 나을까요?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그 향기가 그 방에 가득 찼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몸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깨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묘사하는 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깨지고 부서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여인의 행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이 땅에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세상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에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네, 기억하리라 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그 생명의 향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라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했습니까? 네,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네,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사랑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운데서 네,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5장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네. 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거나 망하는 자들이거나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자들에게나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악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가 있고 다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네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향기와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이 향기,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즉 옆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옥합에 그 향기를 담아야만이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야만이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향기를 품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어찌나 했습니까? 네, 보매라고 합니다. 선지자 글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성경 그 선지자 글 중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담으려면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을 어디에 고정해라 했습니까? 네, 예수님한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네, 그 영광을 범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나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혹시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우리 함께 그 파워포인트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이제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우리 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이상은 무엇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완전히 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성처럼 다 같은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분은 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가장 마지막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 하신가 하면은 그분의 품성은 뭐라 했어요? 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만 봐도 세상 사람과 너무나도 달라서 봐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네, 그냥 딱 봐서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이 땅에 네,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그 품성의 향기가 점점 더 풍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기준을 점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네, 사명 중에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굳건히 서서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잡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청도교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친 찬미 367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설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 주시고 죄들 사랑하여 주시사 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가지 더러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다른 내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